HUBS 쉿! 귓속 도서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책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책이 찾아왔다. 여러분의 귓속 도서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유독 따뜻한 올해, 아직 겨울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학우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땐 후 하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하얗게 피어나는 숨결이 겨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쉿! 귓속 도서관은 책을 좋아하지만 읽을 여유가 없으신 분들,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첫 장을 읽기도 전에 막막한 마음이 드는 분들을 위한 라디오를 추구합니다.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한대 방송국과 함께 그 뜨거운 열정 미리 달궈보려고 합니다. 11월 28일 오늘의 이야기는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입니다. 어츠의 Let's Go Together. 저희 라디오의 일곱 번째 책인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 라디오만의 특색은 대본을 작성한 PD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PD 박상진 학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방송국 제작부 PD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쓴 수필로 유명한 책이죠. 책 얘기에 앞서서 어떻게 상진 씨는 지난 우루과이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도 다른 학우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재밌게 보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안화골절로 인해 착용한 마스크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약간 드라마 각시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에 비춰질 때마다 영화 다크나이트의 한 장면 같았던 것 같아요. 아, 그쵸. 특히 전반 26분에 역습으로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막 모서리에서 오른발로 공을 감아치는 장면에선 모든 팬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 얘기를 하니까 상시가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진정하시고 오늘의 책 이야기 얼른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나운서인 나연 씨가 이 단락을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컨테이너에서 산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두세 가지 돈벌이를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까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왜냐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알기 시작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난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기억하는 흙수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라디오 끝까지 함께해요. 울랄라 세션의 굿바이 데이. 하루하루 나도 눈물 삼키고 가슴 안에 네 모습 지우며 살아. 내 마음을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람. 목이 메어도는 부르지 못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져만 가고 지우려고 애써도 지울 순 없어. 그리운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베어 자꾸만 떠올라.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 축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축구를 하려면 그것도 잘하려면 정말 힘들어. 바깥 세상은 춥다 못해 시릴 정도야. 너 그래도 할 거야?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한 말입니다. 항상 손흥민 선수를 케어하시느라 두 발로 뛰어다니시고 심지어 훈련을 할 때도 같이 한다는 점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자신의 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엇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손흥민이 골을 넣거나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항상 칭찬보다는 기뻐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당부, 슬럼프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하는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힘이 되는 글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에 성공을 누릴 때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달콤한 성공의 순간을 그대로 즐기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이런 손흥민의 자서전을 통해서 미디어에 비춰지는 손흥정 감독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런 생각들이 또 책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구 여러분도 오늘 가나전을 보시게 된다면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이면은 어떨까 떠올려 보시는 것도 경기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스코어의 스트롱걸. I don't do this for the riches. I'm infected. My condition is I'm always in my head. These words are my religion. I'm obsessed, it's by decision. I'ma do this till I'm dead. Yeah. Set me on fire, set me on fire. Whoa, whoa. I'm still alive, I'm still alive. Whoa. Bet you didn't think that I'd come back to life. Higher, faster, everlasting. Bet you didn't think that I'd come back to life. Higher, faster, never crashing. Bet you didn't think that I'd come back to life. Stronger. Set me on fire. Whoa, whoa. I'm still alive, I'm still alive. 좁은 호텔방에서 혼자 버텼던 아버지, 춘천집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은 컸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맛보는 소확행이었다.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고 팬들의 환호를 뒤로한 손흥민 선수의 살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맛보는 가족과의 행복은 확실히 소확행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는 직업 특성상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그렇지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선수를 혼란에 빠뜨리기 쉬운 요소가 있다고 말하며 인기나 겉모습과 다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칫 현실을 망각하거나 쉽게 외적 화려함에 빠질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인기의 달콤한 유혹은 손흥민 선수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19에 먼 타지에서 트위터를 타고 전해오는 뜨거운 응원들에 중독돼버린 걸까요? 컨디션 난조 이후 종료된 시즌을 뒤로하고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를 잡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돌아가자고. 무슨 훈련을 하라고 하든 힘들어서 죽든 말든 무슨 말이든 다 듣겠다 단언했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한국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인기에 취해 있는 손흥민을 탐탁지 않게 보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그 자체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하니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은 2011년 여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티키타카 토론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암즈의 레전더리. 'Take a look around me, taking pages from a magazine. Been looking for the answers ever since we were 17. You know the truth can be a weapon to fight this world of ill intentions. A new answer to the same question. How many times will you learn the same lesson? I think they got it all wrong. We just gotta hold on. And on and on and on. 'Cause we're gonna be legends. about to be legendary. Yeah, we're gonna be legends. Gonna teach them all a lesson. Got this feeling in our souls we carry. It's about to be legendary. This is what we came for, and we couldn't want it anymore. Could never turn back now. Got to leave it all on the floor. Been dreaming of the payoff, through the struggles and the trade-offs. Fighting tooth and nail on the way up. Tell them the truth, but they think it's just made up. And I think they got it all wrong. But we just gotta hold on. And on and on and on. 'Cause we're gonna be legends. Gonna get their attention. What we're doing here ain't just scary. It's about to be legendary. Feeling in our souls we carry. It's about to be legendary. Eventually they're gonna know who's right. To make a stand you got to win the fight. Can't stand the heat and just the afterlife. But you might never make it out alive. You gotta live without a compromise. Let everybody hear your battle cry. 티키타카 토론 시간. 안녕하세요. 기숙 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월드컵 한국 대 가나 누가 이길까입니다. 어떤가요? 상진 씨는 어떤 입장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무조건 한국이 이긴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맨날 상진 씨가 먼저 고르는 거죠? 아니 대본도 상진 씨가 써오시는데 이거 뭐 맨날 제가 불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나연 씨. 저희 라디오가 또 언제 대본대로만 흘러간 적이 있나? 또 저희 토론 시간의 핵심은 합리적인 근거만 가져온다면 어떤 것이든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상진 씨가 가나가 이긴다는 입장으로 한번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아니죠 아니죠. 자꾸 왜 이렇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선택이요? 아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 이렇게 제 보금자리 오디오부스 안까지 들어오셔서 다 뺏어가셔놓고 선택이라뇨. 그러면 오늘은 둘 다 한국이 이긴다의 입장을 선택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기는 근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대표팀의 강점은 역시 위협적인 측면 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도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낌이 딱 손흥민 선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휴 오늘도 영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오늘이 마이크 앞에 서시는 마지막 날인 걸 까먹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 소은 씨랑 진행할 때는 차분해서 너무 좋았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좀 피곤하네요. 아 그렇게 또 너무 미워하지만 마시고 마지막인 만큼 좀 즐겁게 네 행복하게 마무리하자고요. 힘차게 마무리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Kanye West, yeah, touch the sky. I'ma touch the sky.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For the day I die, I'ma touch the sky. Back when they thought pink polos would hurt the rock. Before Cam got the shit to pop, the doors is closed. I felt like Bad Boy Street Team. I couldn't work the locks. Now let's go. Take them back to the plan. Me and my mama hopped in that U-Haul van. Any pessimists, I ain't talk to them. Plus I ain't had no phone in my apartment. Let's take them back to the club. At least about an hour I stand online. I just wanted to dance. I went to Jacob an hour after I got my advance. I just wanted to shine. Jay's favorite line, dog, in due time. Now they look at me like, damn, dog, you what I am. A hip-hop legend, I think I died in an accident. Cause this must be heaven. I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For the day I die, I'ma touch the sky.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Yeah. For the day I die, I'ma touch the sky. Now let's take them high. Shit to rock. Back when Slick Rick got the shit to pop. I'd do anything to say I got it. Damn, them new loafers hurt my pocket. Before anybody wanted K-West beats, me and my girl split the buffet at KFC. Dog, I was having nervous breakdowns. Like, man, these niggas that much better than me. Baby, I'm going on an airplane, and I don't know if I'll be back again. Sure enough, I sent the plane tickets, but when she came to kick it, things became different. Any girl I cheated on, she skeeted on. Couldn't keep it at home, thought I needed a knee alone. I'm trying to right my wrongs, but it's funny them same wrongs help me write the song. Now, I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For the day you die, you gon' touch the sky, you gon' touch the sky, baby girl.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For the day you die, you gon' touch the sky. Yes, yes, yes. Guess who's on third? Lupe still like looping the third. Here like here till I'm bitter on the curb. Peach fuzz buzz, but bitter on the verge. Let's slow it down like river on the serve. Bottle shaped body like Mrs. Butterworth. 지금까지 귓속도서관의 일곱 번째 이야기,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 있을 가나와의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상진, 김소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오늘의 사서 강나연이었습니다. HUBS